하도 백사장 옛님의 발자국은 밀려오는 파도 위에 자취도 없네. 해저문 바닷가를 조약돌 사랑 새겨 흐뭇한 희망 안고 거닐던 사랑의 길 아련한 추억 안고 지금은 해변에 외로운 길손에 노래 이련가 저문 바닷가를 조약돌 사랑 새겨 흐뭇한 희망 안고 거닐던 사랑의 길 아련한 추억 안고 지금은 해변에 외로운 길손에 놓아